커다란 걸음에 가득 고인 눈을 보았는데 저 창가에 힘없이 기다려 나의 손을 잡으며 안녕이란 말 한마디 다 못하고 돌아서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도 할 수 없는 이별 그야 마지막 남긴 내 마음 내 몸 그 시를 맞아 사라져가 버리고 찬바람만 소리며 내 머리를 흩날리는데 네가 멀리 떠난 나는 저 외로움을 알았네 눈물을 감추려고 먼 하늘만 타더라도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도 할 수 없는 길 그녀야 마지막 남긴 내 마음 내 몸 네가 멀리 떠난 후 사랑일 줄 나는 알았네 네가 돌아오면 나는 너를 마주는 말 하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을 할 때 마주는 말 하리라 나는 너를 영원히 사랑한다 말을 할 때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는 기약도 할 수 없는 그녀야 마지막 남긴 내 마음 내 몸 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나